또박또박 이야기 카운트 다운 글 앤 파인 그림 토니 트리머 등장인물 휴고 휴고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해요. 학교에 가 있는 동안 강아지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아빠는 휴고를 무척 아껴요.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휴고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요. 오전 11시 1분 휴고는 아빠와 함께 자기 방에 페인트 칠을 하는 중이었어요. 바닥에 깐 신문지 위에 앉아 휴고가 물었어요. 아빠, 강아지 키우면 안 돼요? 제가 잘 돌볼게요. 안 돼. 물론 네가 잘 돌볼 거라고는 믿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평생을 우리에 갇혀 살 강아지 입장을 생각해보렴. 게다가 넌 하루 종일 학교에 가 있잖아. 아빠의 말에 휴고는 손가락을 꼽아 세어보더니 다시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밖에 내놓고 키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겨우 7시간인데요. 아빠는 페인트칠을 계속하면서 말했어요. 그 정도면 할 일도 없이 혼자 있기에는 지겨운 시간이야. 제가 없는 동안 가지고 놀 장난감을 좀 주면 되잖아요. 또 깨끗하고 편안한 우리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고요. 아빠는 말끔하게 칠이 끝난 벽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이 방도 깨끗하고 편하지? 하지만 여기서 7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게다. 너 혼자서 말이야. 분명 괜찮을 거예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요. 휴고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아빠는 주변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럼 한번 증명해봐. 여기서 하루를 보낼 수 있어? 휴고는 텅 비어있는 방을 둘러보았어요. 하루 종일이요? 아니, 딱 7시간 동안 말이다. 네가 평소에 학교에 가 있는 시간만큼만. 휴고는 손목의 시계를 보았어요.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어요. 12시에 시작해라. 그 전에 1시간은 준비를 하면서 견딜 수 있을지 생각해보렴. 한낮에서 저녁까지 12시에서 7시까지다. 만약 제가 해내면 강아지를 키워도 되는 거죠? 그래, 약속하마. 아빠, 시계를 맞춰주세요. 제 시계는 정확히 11시 4분이에요. 자, 11시 4분. 음식 한 접시, 물 한 병, 장난감 3개를 주마. 결정했지? 네, 12시에 봐요. 준비할게요. 오전 11시 58분. 12시 2분 전, 아빠는 문 앞에 서서 시계를 들여다보았어요. 준비됐니? 휴고는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물병은 이쪽에 있고 음식 접시는 저쪽에 있고 장난감 3개는 바로 앞에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준비되었어요. 문 잠그세요. 문을 잠그진 않으마. 견딜 수 없으면 언제든 밖으로 나오렴. 아빠는 이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낮 12시 1분. 휴고는 찬찬히 방을 둘러보았어요. 파란색 벽이 산뜻한 느낌을 주었고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하얀 천장에는 알전구 하나가 달려있었죠. 바닥엔 페인트칠을 하느라 깔아놓은 신문지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위에는 휴고가 동색 샬롯의 장난감 상자에서 가져온 세 가지 물건이 놓여있었어요. 첫 번째 장난감은 막대기에 달려 춤추는 원숭이, 두 번째는 작은 유령 모양의 회색 손가락 인형, 세 번째는 블록 상자. 막대에 달린 원숭이는 동생 샬롯이 평소 못 만지게 하는 물건이에요. 이번 기회에 한번 가지고 노는 것이지요. 유령 모양의 회색 손가락 인형은 휴고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것이고요. 블록 상자를 가져온 것은 엄마가 수없이 한 말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항상 오랜 시간 갖고 놀기에 블록 상자만한 것은 없다고 했지요. 과연 엄마의 말이 맞을까요? 휴고는 먼저 블록을 가지고 탑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집을 만들었지요. 구름다리도 만들었어요. 상당히 멋진 아치 통로도 만들었고요. 하지만 이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엔 담장도 만들었어요. 그러다 더 이상 만들 게 없어지자 실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휴고는 회색 유령을 손가락에 끼웠어요. 그리고 담장 너머를 살피게 했죠. 이쪽도 보고 저쪽도 둘러보았어요. 우우, 우우, 유령 소리도 냈죠. 하지만 그것도 곧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손으로 막대에 달린 원숭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제주를 넘기다가 유령과 인사시켰어요. 안녕, 유령. 우우, 나 어때? 멋지지? 우우, 뒤로 넘기, 올라가서 뒤집기, 공중에 매달리기. 우우, 회색 유령은 따분한 소리밖에 내지 못했어요. 휴고는 블록을 상자에 담은 후 회색 유령을 위에 올려놓았어요. 막대에 달린 원숭이는 그 옆에 기대어 놓았지요. 방에서 나가는 대로 엄마한테 말씀드려야지. 엄마 말이 틀렸어. 블록 상자도 유령이나 막대에 달린 원숭이만큼 지루해. 이제 얼마나 지났을까요? 휴고는 시계를 들여다보았어요. 12시 31분. 약 6시간 30분 정도 남았어요. 낮 12시 32분. 휴고는 신문을 읽기로 했어요. 하지만 페인트로 얼룩이져 보이지 않는 글자가 많았지요. 새로운 은행 법규, 수출 증가, 주식 하락. 재미없었어요. 거대한 계약금, 분담가로 나누어. 계속 읽어보아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소리들 뿐이었어요. 휴고는 신문지 위에 엎드렸어요. 사방이 온통 따분한 경제 뉴스뿐이었지요. 식인상어 일가족을 잡아먹다 라든지 바람에 날아간 미인대 우승자의 가발 또는 귀신이 나오는 집의 공포 같은 소식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나가자마자 아빠에게 신문을 바꾸자고 이야기해야겠어. 그런데 언제쯤이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휴고는 시계를 들여다보았어요. 아직도 6시간 21분이나 남았어요. 한 시간도 안 지났어? 일주일은 지난 것 같은데. 낮 12시 42분. 그때 방 안쪽에 놓여있던 접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접시 위에는 오렌지와 샌드위치, 초콜릿 과자 3개가 놓여있었죠. 휴고는 아직 배고프지 않았지만 지루함을 견딜 수 없었어요. 휴고는 다시 접시를 들여다보았어요. 오렌지, 샌드위치, 초콜릿 과자 2개. 초콜릿 과자 1개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과자는 어느새 휴고의 입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제 겨우 12시 44분. 학교 먹어야 하는데. 휴고는 후회했어요. 낮 12시 47분. 휴고는 신문지 위에 앉아 벽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온통 파란색이네. 파란색 하늘, 아니 바다라고 해야지. 난 푸른 바다 위에서 뗏목을 타고 있는 거야. 뗏목에 페인트? 얼룩들은 갈매기가 실내한 자국이지. 끝없이 바다가 펼쳐졌네. 혹시 돌고래가 올지도 몰라. 아니면 상어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저쪽에 뽀얀 회색은 뭐지? 설마... 아! 상어다! 휴고는 접시를 노라고 생각하며 저었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소리를 쳤어요. 구해줘요! 누가 저 좀 구해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물론 커다란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휴고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주위엔 끼룩대는 갈매기들 뿐이었지요. 알전구 태양은 사정없이 내리쬐었고요. 휴고는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어요. 뗏목을 타고 헤민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 비상식량도 거의 떨어지고 남은 거라곤 샌드위치하고 오렌지, 초콜릿 과자 2개가 전부야. 휴고는 계속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휴고는 계속 파도를 헤치고 노를 저었어요. 지칠 때마다 비상식량을 먹으며 기운을 차렸지요. 모든 희망을 잃고 난 휴고는 단 하나 남은 샌드위치까지 먹어치웠어요. 낮 12시 59분. 오랜 시간 망망대해에 떠있던 휴고는 이제 누군가와 절실히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유령아, 유령아, 네가 내 장난감이었던 때가 생각나니? 작은 유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네가 하였던 것도 기억나? 작은 유령은 쓸쓸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 있지. 그날 엄마가 실수로 널 세탁기 집어넣었잖아. 난 그 앞에 앉아서 네가 빙글빙글 돌면서 회색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기억나? 휴고는 지나간 일을 털어놓았어요. 작은 유령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내 실수였어. 엄마 말대로 빨랫감을 잘 살펴보고 나누어 담았더라면 좋았을걸. 그러면 네가 그 고생을 하고 회색으로 변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정말 미안해. 작은 유령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휴고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휴고는 갑자기 기운이 나서 말했어요. 그런데 너랑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 작은 유령은 휴고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오후 1시 3분. 휴고는 창문을 열고 최대한 밖으로 몸을 내밀어 보았어요. 옆에 있는 빗물바지를 타고 저 아래에 있는 나뭇가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뭇가지가 조금만 버텨준다면 포스터 아저씨는 담장 위에 내려설 수 있을 거예요. 담장을 타고 걸어가 쓰레기통 위로 내려서면 성공이지요. 아니면 입고 있는 옷을 벗어 길게 찢은 다음 단단히 이어 묶어서 밧줄처럼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런 뒤에 한쪽 끝을 창문 고리에 묶고 그걸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장미 덤불을 비켜서 잔디 위로 뛰어내리면 되지요. 아니면 빗물바지에 올라서서 균형을 잡은 다음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는 방법도 있어요. 꼭대기를 타고 넘어 반대쪽에 있는 현관창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요. 이렇게 복잡할 것 없이 그냥 문을 열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빠와 약속한 시간이 아직 5시간 50분이나 남았어요. 휴고는 시계의 숫자가 깜빡이다가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이제 5시간 49분 남았어요. 숫자가 또 바뀌었어요. 이제 5시간 48분. 물론 강아지에게 시계는 필요 없겠죠. 강아지는 휴고가 올 때까지 그저 이 깨끗하고 편안한 방 안을 돌아다니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오후 1시 3분. 휴고는 다시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햇빛이 강하게 비추고 있는 벽은 파란색이 아주 밝게 보였어요. 해가 나무 뒤로 넘어가면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려려면 앞으로 몇 시간이나 더 지나야 해요. 오후 17분. 휴고는 곁에 있던 오렌지를 집어들어 머리 위로 던졌어요. 한 번, 두 번, 또 한 번. 금방 실증이 난 휴고는 오렌지를 코에 갖다 대고는 킁킁 냄새를 맡았어요. 오렌지 껍질의 향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진했어요. 손톱으로 긁어서 향기를 더욱 진하게 만든 휴고는 다시 드러누워 오렌지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휴고는 오렌지 나무 밑에 누워있는 상상을 했어요. 스페인의 어디쯤이라고 해두지요. 눈을 뜨면 테라스와 수영장이 보일 거예요. 햇볕에 달구어진 바닥을 조심조심 가로질러 수영장 끝에 닿으면 맑은 물 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갈 거예요.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시원하고 파란 물 속에서 수영을 하는 거지요. 첨벙첨벙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말이에요. 아니에요. 휴고는 지금 독수리예요. 저 높은 하늘을 날다가 가지 사이로 보이는 오렌지를 발견하고는 나무에서 떨어뜨릴 기세로 단숨에 내려왔지요. 새콤하고 달콤한 오렌지즙으로 부리를 적시면 기분까지 상쾌해지겠지요. 마치 날아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휴고는 하얀 천장 아래 파란 벽에 둘러싸여 있어요. 벌써 1시간 26분째예요. 발끝에 닿은 건 시원한 물이 아니라 낡고 지저분한 경제신문이었고요. 휴일이 되면 아빠는 방에 들어누워 신문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 참 좋다. 아빠도 이런 상상을 했을까요? 휴고는 아빠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후 1시 17분. 휴고는 신문에서 글자들을 찢어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무역 거래를 도와 라는 기사에서 도화를 조심히 찢어냈어요. 그런 다음 투자 방법을 알려주세요 에서 주세요. 부도방지 협약에서 방을, 중개회사 안에서 아내를 차례로 찢어냈어요. 그리고 승강기가 멈춰서 주민 3명에 갇혔다가 에서 갇혔을 찍고 어음에서 어 마지막으로 공공요금에서 요를 찢어냈어요. 그러자 이런 문장이 완성되었어요. 휴고는 신문지에 떨어진 페인트칠 얼룩 가운데 가장 큰 것을 골라 떼어냈어요. 다행히도 아직 끈적거렸어요. 그리고 신문지에서 깨끗한 면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 찢어낸 글자들을 페인트 얼룩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붙이기 시작했지요. 드디어 구조 요청 편지가 완성되었어요. 손가락은 온통 페인트로 범벅이 되었지만요. 이제 빈 병만 있으면 돼. 휴고는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전부 마셨어요. 그리고 신문지로 만든 편지를 말아서 병 속에 넣었어요. 순간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죠. 엄마일까? 아니면 아빠? 휴고는 문의 귀를 바짝 댔어요. 발자국 소리에 맞춰 휴고의 가슴도 콩닥거렸어요. 두벅, 두벅, 두벅.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러더니 휴고의 방문을 지나쳐 엄마 아빠의 침실로 들어갔어요. 엄마 아니면 아빠일 텐데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요. 휴고는 문에 귀를 대고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러자 똑같은 일이 반대로 되풀이되었어요. 딸깍? 두벅? 두벅? 발자국 소리는 휴고의 방 앞을 지나치더니 계단을 내려가며 사라졌어요. 휴고는 잔뜩 들떴던 기분이 가라앉으며 기운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대로 주저앉아 문에 기대었지요. 지금까지 가장 흥미진진한 순간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1시 56분이었어요. 이제 약 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오후 1시 59분. 휴고는 자신의 뇌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그만 생각해. 텅텅 완전히 비우라고. 그러자 뇌의 바로 뒤에서 소리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의를 지켜야지. 부탁합니다 하고 말해봐. 그래, 부탁합니다. 휴고가 말했어요. 하지만 곧 자신의 작은 뇌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발톱에게는 부탁합니다 같은 말은 안 하잖아. 그렇지? 왜 내만 특별 대접을 받아야 돼? 이건 불공평하잖아. 아까 부탁합니다 취소해야겠어. 이봐, 뇌, 그만 생각해. 비우라고. 완전히 비워. 휴고, 예의를 좀 지키라니까. 내가 투덜거렸어요.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내가 신경 쓸 일 같은데? 내가 말했어요. 누가 그래? 휴고가 물었어요. 내가. 내가 대답했죠. 너는 바로 나잖아. 넌 나의 뇌일 뿐이야. 내가 없었다면 너도 여기 없었을 거야. 그렇지? 휴고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뇌도 심술궂게 대답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마찬가지로 너도 여기 없었을 거야. 할 말 없지? 그래? 할 말 없지? 휴고가 내 말을 따라했어요. 너야말로. 뇌는 휴고를 놀리듯 말했어요. 휴고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내가 못 살아, 정말. 내가 우쭐하며 말했어요. 마음대로 하셔. 조용히 해. 휴고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너나 조용히 해. 내가 말했죠. 너 먼저 조용히 해. 휴고는 고집스럽게 외쳤어요. 싫어. 네가 먼저 조용히 해. 뇌도 고집을 피웠어요. 네가 시작했잖아. 휴고가 말했어요. 분명히 네가 먼저 시작했어. 뇌가 대답했어요. 휴고는 뇌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뇌에게 말하면서 자신이 먼저 시작한 것이었으니까요. 화해하는 게 어때? 휴고가 제안을 했어요. 좋아, 화해하자. 뇌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초콜릿 과자 두 개를 나누어 먹고 나서 뇌는 조용해졌어요. 그때 시간은 2시 9분이었어요. 오후 2시 13분. 휴고는 알전고를 향해 서서 스코틀랜드의 꽃을 목청껏 불렀어요. 그런 다음엔 아빠가 즐겨 부르는 내 애인이 길 걸을 때와 동요 집에 있는 노래들을 불렀어요. 그런 다음 텔레비전 광고 노래, 그 다음엔 영화 고인돌 가족 플린스톤의 주제가,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즐겨 부르는 노래 나의 고향을 기억나는 대로 1절만 불렀어요. 휴고는 스코틀랜드의 꽃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곧 실증이 났어요. 앉아서 양손을 깍지 낀 채 엄지를 빙글빙글 돌리며 시계의 숫자가 바뀌기를 기다렸어요. 2시 30분, 2시 31분, 2시 32분. 잠깐 한눈 팔다가 보니 2시 37분이었죠. 휴고는 손가락에 끈적끈적하게 묻은 페인트를 벗겨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휴고는 다시 드러누워 바다에서 헤엄치다 물에 빠졌다고 상상했어요. 아래로 아래로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자신의 머리카락은 해초처럼 물결치고 두 눈은 어둠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휴고는 다시 일어나 시계를 보았어요. 휴, 겨우 4분이 지나 2시 41분이었어요. 오후 2시 43분. 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즉석 투표를 했지요. 막대에 달린 원숭이는 금방 기권해버렸어요. 작은 회색 유령은 어느 쪽이든 즐거워했고요. 블록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휴고가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동안 천장의 알전구는 말없이 방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남은 것에 찬성 없음. 떠나는 것에 찬성 둘. 이상. 이제 결정되었어요. 이 방을 떠나는 거예요. 휴고는 블록을 놔둔 채 두 친구와 함께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고리를 잡고 휴고는 시계를 한번 쳐다보았어요. 2시 47분. 휴고는 조용히 문고리를 돌렸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계단을 올라오는 아빠와 마주치고 말았어요. 아빠는 페인트가 묻은 휴고의 손가락을 보았어요. 막 칠해놓은 벽에 손자국을 낸 건 아니겠지? 휴고는 대답 대신 아빠를 향해 씩 웃어보였어요. 아빠는 휴고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물건 정리하는 걸 도와줄까? 라고 물었어요. 휴고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나중에요. 지금은 나가서 좀 놀래요. 잘 생각했구나. 아빠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빠는 휴고가 계단을 내려가 현관 밖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오후 2시 49분이었지요. 휴고는 혼자 있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